태양절의 즈음에서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13일 메이코의 평양문화교류센터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리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람회 개막식에는 메이코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진문헌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